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광명성조를 맞으며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조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과 일행이 꽃바구니를 국제 김정일상 리사회 소기장 무케시 샤르마와 리사인 알렉산드르 뿌르하노브 러시아신문 자부드라 책임주필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선물들이 15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각각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 조체사상국제연구소에서 보내온 선물이 전달되었습니다.